제1동포 청년항의단이 20일 박근혜 역도련의 즉시 퇴진을 요구해서 일본 주재 남조선 괴뢰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경찰과 과감히 맞서 싸우면서 끝내 괴뢰대사관 앞에 이룬 항의단은 항의문을 괴뢰대사관에 들이댔습니다. 제1동포 청년항의단은 19일에도 괴뢰대사관과 민단중앙본부에 대한 방송차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살거나 남조선의 내왕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우에노 아키하바라 신주쿠 아라카와 등지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해외 동포 서명운동에 합세할 것을 호소하는 방송 선전 활동도 전개했습니다.